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파크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부족해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니우티누스 시노라는 아레오파고 의원과 디마르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 한 벌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저 고급 외투 한 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소원은 바로 그 고급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일생 동안에 걸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80루블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샀습니다. 그 노인은 그 외투를 입고 고급 파티에 가서 멋지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한 날이자 인생의 목표를 이룬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기대감과 흥분 가운데 그 파티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가는 길에 외투를 입고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 한 벌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을 강탈당했고 그리고 그의 행복조차 강탈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노인은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빼체르부르크의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그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이 귓가에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니콜라이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외투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명예로운 위치를 얻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 그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아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불행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 영혼의 허기증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갈급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160km 떨어진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며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메시지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핍박과 회방을 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 몇몇 신자들이 체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된 바울 일행은 이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카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격분했고 그들은 한 걸음에 베레아로 달려와서 온 도시에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은밀하게 그곳에 남겨둔 다음에 안내원의 인도를 받아서 해변가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테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테네는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다소와 같은 그런 신흥 도시에 가려서 사실은 옛날 도시로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지식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옛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여전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였던 것이죠. 아테네는 거리거리마다 사람의 모습과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전령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메스의 동상이 많았고 또 건물마다 이 헤르메스의 부조물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해발 150m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런 넓은 광장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재 1호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있고 그 신전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신전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성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헬라 문화는 오늘날 서구의 정신 문명의 토대가 된 수많은 철학자들을 낳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 정치 체제의 출발점, 민주주의가 태동한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유명한, 그 유서 깊은 아테네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약소국 청년 바울, 그 마음속에 그 휘황찬란한 그 헬라의 문명의 중심지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고 아마 그는 이 헬라 문명에 어떤 압도되어서 아마 자신의 민족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마 한숨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제사장 계급은 로마의 세력과 결탁해서 이권을 거머쥐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식민지 백성으로 그들은 그야말로 허리가 휘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소국 청년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저 아테네 문명, 그것은 정말 그의 마음을 압도했을지 모릅니다. 자, 하여튼 그는 지금 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바울의 삶에 정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한가한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유서 깊은 아테네의 그 휘황찬란한 거리를 산책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눈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헬라 문명의 그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예술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헬라 문화의 어떤 기념비나 동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형상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현혹시키는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며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 거리에는 10m를 걸어갈 때마다 철학자를 만나지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변론가와 말쟁이와 철학자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 어떤 주류를 이루는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훨씬 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그 사상, 어떤 이데아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은 급격하게 쇠퇴해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유물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물론 사상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물론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로 쾌락을 억압함으로써 금욕을 통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 행복 추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마음의 그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좀 자기를 절제하고 억압할 줄 아는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에게 진정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그저 욕망을 쫓아 살거나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 없이 그저 인간 안에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 안에는 본질적으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내면에서 아무리 무엇인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문명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인간의 무지와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참된 신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의 울부짖음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향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화려한 물질 문명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어둠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인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사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생명과 호흡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22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24절입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BC 6세기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혜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었던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교회 예배당으로도 쓰였고 다음에 무슬림 회당으로도 쓰였다가 17세기에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 말고도 수많은 신전들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신상을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신의 치료의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출신은 아테나였지만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신과는 봄신론이요 다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다 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의 세계의 신 하데스, 전쟁의 신 아레스, 영혼의 안내자 헤르메스, 발명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건 다 남자 신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지혜의 신 아테나, 화로의 신 헤스티아, 결혼의 신 헤라, 곡식의 신 데메테르, 지하 세계의 여왕 헤르세포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이 모든 것은 다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고 이 신들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때로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교수이면서 융정신분석가였던 일본계 미국인 시노다 볼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신들, 우리 안에 있는 여신들이라고 하는 두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남신과 여신들은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원형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도 아프로디테도 포세이돈도 다 인간의 독특한 특성을 신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이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해석되지 않은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신에게 투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간 내면 세계를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헬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 내면 세계의 신비함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까지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변론가와 말쟁이와 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진리를 찾았고 또 너무나 각각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헬라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5,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남신들, 우리 안에 있는 여신들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 각종 신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다 들어있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류는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미몽에서 깨어났고 더 이상 어리석은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면은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 아테네인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이나 쾌락의 우상이나 권력의 우상이나 성공의 우상이나 인본주의의 우상이나 아니면 과학만능주의의 우상이나 오늘날 특별히 지식정보의 우상,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사로잡아 그들을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정래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오늘날 현대사회의 참상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인간은 점점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소외당하고 이로써 오늘날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인간 내면 안에 영적인 허기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은 소외당하고 있고 비인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선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상황윤리 속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 무엇이 악인지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 어떤 절대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인간은 깊은 수렁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인간들이 신봉하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온통 쓰레기 문화로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 거리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물질과 쾌락과 인본주의가 우상처럼 군림하면서 이 시대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호흡을 주셨고 바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이라는 구별을 누가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한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구별은 인간이 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슬림이든 공산주의자건 그가 무신론자건 동성연애자건 무론하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상관하든 상관하지 않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은 내 삶에 매우 가까이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은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확한 계획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하고 헛된 세상을 쫓아 살면서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을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던 데에서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던 데서 이제 돌이켜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지금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할 만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 사람들, 지성인들, 문명인들, 선진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은 너무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아크로폴리스 관원이었던 디오니시우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몇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며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 설교가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가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문명국 백성으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겼을 때 그들은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서 쏘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쏘고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결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꿈이 작은 소박한 소망일 수도 있고 아주 큰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 동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현대인들은 점점 아테네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절대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급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지금 유럽은 이미 인본주의의 그런 그야말로 운동장이 되었고 미국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한국도 급격하게 서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500년 만에 계몽주의 500년 만에 그리고 미국은 200년 만에 한국은 30년 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본주의 승리의 깃발이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화려한 물질 문명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런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우상들, 그 우상들에 대한 영적인 분노를 갖는 것,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